만수리 운동인 없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사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3일 장만류를 단장으로 하는 제1조선 고급학교 학생 조국 방문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